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민족 고전인 중보문헌 비거를 번역 출판했습니다. 중보문헌 비거는 1770년에 출판됐던 동국문헌 비거를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수십 명 문인 학자들이 130여 년 동안 수정 보충해서 1907년에 내놓은 것으로서 고조선 시기부터 조선 봉건 왕조 시기까지의 정치, 경제, 문화, 군사 등 여러 부문의 자료들을 소술하고 그에 대해서 고증한 민족 고전입니다. 동국문헌 비거라는 책 제목에서 동국이라는 어휘는 우리나라라는 뜻이고 문헌이라는 어휘는 여러 가지 기록 자료라는 뜻이며 비거라는 어휘는 참고서라는 뜻입니다. 증보문헌 비거에서 중보라는 어휘는 더 보충하다는 뜻입니다. 번역 출판된 중보문헌 비거는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도서는 지금까지 번역 출판된 다른 민족 고전들과는 달리 자기의 독특한 체계와 구성,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.